또 한 잔을 마셔도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 밤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홀로 이별을 한다네. 해맑은 눈동자로 열을 헤매 사랑을 약속했더니 다시는 만날 수는 없어도 잊을 수는 없는 거지.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만큼이나 흐르다 맴돌다 지쳐버리면 저가 옛사랑을 술잔에 남겨놓고서 말없이 웃음 짓는이가에 별빛만 흘러내리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만큼이나 흐르다 맴돌다 지쳐버리면 벌써 잊혀져가 옛사랑을 술잔에 남겨놓고서 말없이 웃음 짓는 이가에 별빛만 흘러내리네. 별빛만 흘러내리네.